하느냐고 묻네. 저 멀리 내님 계신 곳으로 나 홀로 길 떠나고 바람이 시샘하며 조용히 예까지 날 따라왔네. 바람은 너도 함께 갈까? 바람은 나와 함께 갈까? 바람은 너도 함께 갈까? 함께 갈까? 바람은 나와 함께 갈까? 바람은 너도 함께 갈까? 바람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나 홀로 길 떠나고 바람이 스쳐오며 가만히 어디를 가느냐고 묻네.